해양절기용축 성화미술졸라매가 13일 평양국제문화회관에서 개막되었습니다. 졸라매 장인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탄생 105돌을 더욱 뜻깊고 우위있게 경축하기 위해서 러 화가들이 창작한 조선화, 유화, 수채화 등 62여 점의 작품들이 전시되었습니다.